받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15년에서 20년간 사귀어온 친구들이 한 7명 있는데 다 몰라요. 초등학교 때부터 같이 했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사회에 나오기까지 쭉 같이 했던 친구들이니까 뭐 다 알 거 아닙니까? 뭐든지 다 알죠, 그냥. 집안 사정부터 시작해갖고 인생에 대해서 다 알아요, 서로. 근데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 주기가 이렇게 어려운지. 그 우리 친구들 만나면 다 어디서 만나겠습니까? 호프집에서 만나죠? 어디서 만나요? 다 호프집에서 만납니다. 호프집에서 애들 모아놓고 다 안주시켜놓고 기도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안주를 감사하게 먹자. 그럼 아이들이 15년 친구라니까요. 다 기도합니다. 이게 얼마나, 저는 그 일부러 크게 해요. 크게 해가지고 거기 호프집 다 들으라고. 그랬던 적이 있었다고요. 지금은 이제 안 하는데 그땐 그랬다 이거죠. 그렇게 했는데 그 친구들 중에 두 명이 교회를 다니더라고요, 결국은. 하나는 교회 다니는 여자애하고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가고, 또 하나는 또 제가 새신자, 그 뭐죠, 새 친구 날 같은 거 있잖아요. 데리고 와가지고 딱 앉혔는데 그냥 여기 앉으면 내가 너 해달라는 거 다 해줄게. 그래갖고 그때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서 딱 앉혔더니 거기에 있는 그 새신자 그 케어해주는 그 누나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이 친구의 엄마 아빠가 안수집사였는데 실족을 하신 거예요. 전 몰랐어요, 15년 동안. 네, 왜냐면 부모님 잘 모르잖아요. 친구들끼리 뭘, 부모님 잘 모르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오류동 교회에 그 안수집사님이셨대요. 근데 야,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 일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다 몰라. 그냥 이만큼 아는데 여기서 어떻게 해보겠다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다 알잖아요, 판을. 이 판을 다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유가 있으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있다 할지라도 고달픕니다. 아휴, 이놈과 왜 이렇게 고달픈지,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주님께 여쭤봐도 대답 없으시죠. 대답 없으십니다. 주님은 일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 대답 안 해주십니다. 다 해석을 안 해주세요. 내가 왜 이러지? 라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그냥 이렇게 했지라고 하는 것이지 주님이 뭘 해주질 않으세요. 다만 마지막을 보여주십니다. 네가 결국 이렇게 될 거야. 네가 결국은 이런 모습이 될 거야. 교회가 지금은 이런 모습일지라도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마지막 결론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믿냐? 라고 했을 때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 지금 이래서는 안 되는데 지금 이래가지고 무슨 그렇게 됩니까? 그런데 믿는 거죠. 주님이 그러시라니까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당한 나의 인생의 이 현실의 국면을 이기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이런 믿음 없이 뭘 가지고 이깁니까? 세상을.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가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내 삶의 이 모든 어둠의 터널들이 거기로 통한다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겠지만 눈을 감아도 깜깜하고 떠도 깜깜해요. 몰라요. 왜 이런지 다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누굴 설득할 수도 없어요. 그냥 가는 겁니다. 눈물이 나면 울고 즐거우면 웃고 괴로우면 슬퍼하면서 가는 거죠. 주님께서는 약속을 저버리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진 않잖아요. 간혹 도저히 못하겠다. 나는 하나님, 난 이제 그만 믿어야겠다. 가만히 안 놔둔다니까요. 그런 마음이 들 때쯤이면 오셔서 코끝을 시큰하게 하고 가슴을 녹록하게 해서 아휴, 제가 어딜 가겠습니까? 주님은 옛날부터 계셔왔잖아요. 모든 상황을 다 겪으셨습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안 받아본 기도 제목이 없으세요. 다 받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건 하나도 없어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 새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옛날에 어떤 사람들이 다 했던 겁니다. 주님은 여유가 있으시죠. 하나님을 안다는 건 기적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나에게. 나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냐 말이에요. 만약에 경쟁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걸 주셨다면 아마 인기 탑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된다니. 생각해보고 또 구름 보고 생각해보고 하늘 보고 생각해보고 개천을 보면서 생각해봐도 아 이건 기적 같은 일이다 정말.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알지? 이런 생각이죠. 왜냐하면 세상에는 별의별 하나님이 많아요.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버지가 아니고 사실은 어머니예요. 어머니라고요. 들어보셨나요? 하나님은 어머니세요. 모르셨군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장,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걸 믿고 있다는 거 아시죠? 하나님을 어머니로 믿고 있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하나님은 알고 보면 외계인이었어요. 톰 크루즈도 믿는다니까 이걸. 하나님이 외계인이었다니까요. 모르셨구나. 아니다. 하나님은 소야. 아니 하나님은 태양이야. 달이야. 아니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우리 전도사님이요. 아니 전도사님보다 더 강력한 분이 누구죠? 전도사님을 움직일 수 있는 그 사모님. 사모님이 원래 하나님이야.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도 좀 생각이 있고 좀 하시는 분들은 야 그런 거 다 헛소리고 이제 와서 말하지만 내가 하나님이야. 이런 분들도 우리나라에 50명 이상 있어요. 그걸 다 뚫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거라니까요. 그 경쟁률을 다 뚫고 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니까요. 이게 기적이 아닙니까? 아우 난 기적인데. 왜냐면 제 주위에도 많았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논하는 사람들이. 근데 제가 해보니까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네,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면 그 모든 논의들이 다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괜찮아요. 논의를 해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개념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사람이 이 세상을 살기 힘드니까 만든 거야. 하나님이라고 개념을. 또 하나님이 있든지 없든지 뭐 상관이 없다는 분들도 많고요. 제 친구들도 있다니까요. 이런 첩첩산중을 다 뚫고 참 유일하신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믿는다? 이야, 엄청난 일입니다. 고향 초등학교 앞에 가보니까 JWORG가 계시더라고요. 누구시죠, 이 두 분이? 두 분이 항상 계세요, 거기. 그 소방서 앞에. 두 분이 딱 가판대를 두 개 두고 책을 쫙 해놓고는 전도를 막 하고 계세요, 거기서. 젊으신 두 여자분이신데 얼마나 선량하게 생겼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분도 가정이 있고 누군가의 엄마일 테고 인생에 희노애락이 있을 것이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분들도? 근데 굉장히 열심히 전도를 하고 계신데 JWORG예요. JW는 뭐죠? 네, 여호와의 증인이죠?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몰라요. 그게 그분들에겐 그게 진리거든요. 생명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전도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모든 걸 다 뚫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인 그 하나님을 믿는다? 이야, 이거는 정말 번개 맞으신 거예요. 번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데 예수님의 계시, 계시가 뭐죠? 드러내서 보여줬다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줬다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이 세상에 유일하게 계신 그 참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게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님은 외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께는 예수님이 친아들이시고 우리는 다 양자잖아요. 양자. 그러니까 입양한 거란 말이에요. 다 돈 주고 다 사갖고 입양했어 우리가 다. 그래서 입양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들이 되신 거죠.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사람. 내가 이 사람 입양할 거야 하면서 도장을 팍 찍어갖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을 했어요. 그래서 입양아가 됐잖아요. 마치 다윗이 사울 가문에 있던 무비보셋을 자기의 상에다가 참석시켜서 밥을 먹였듯이 사단의 어떤 종이었던 우리들을 끌어다가 하나님 상에다 밥을 먹이시는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만 먹을 수 있는 그 밥을 우리가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는 입양의 영을 받은 성령을 받은 하나님을 참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몇 명 없습니다, 세상에.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 이 구원 열차에 탑승해 있다. 이 구원의 노선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 좋은 얘기인데. 네, 이게 좋은 얘기입니다. 네, 굉장히 좋은 얘기입니다. 웃으셔도 돼요. 네. 그래서 그럼 내가 성령님의 인침을 내가 받았나?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입양을 하신 그 입양아 맞나?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간단하죠. 어떻게 간단합니까? 예수님의 아버지께서 나를 양자로 삼아주셨구나.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구나라는 참을 수 없는 감사함. 그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자를 영예 받은 사람들은 다 뭐가 있느냐?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다 공부하고 난 뭐가 있어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입양하셨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어떻게 이러다가 됐는가? 이거 번개 맞은 거잖아요. 로또 맞은 거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 되려고 뭐 한 거 없잖아요. 하나님이 끌고 오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참을 수 없는 감사함이 있고 잃어버렸다가도 다시 감사하고 또 잃어버렸다가도 다시 감사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내가 적나라하게 다 오픈되었구나. 내가 하나님을 잘 몰랐지만 하나님은 나를 진짜 잘 알고 계셨구나 지금까지 라는 걸 인정하는 그 자리로 가는 겁니다. 가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잘 알고 계시니 내가 하나님을 떠나 어디로 도망갈 수 있습니까? 난 딱 걸렸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거죠.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었는지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나에게 있는지 이런 은혜를 베푸르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신지 이게 궁금하다는 겁니다. 주님 도대체 주님은 누구세요? 하나님 도대체 누구십니까? 라고 이야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돌보시나이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신다는 겁니다. 제가 두 아들이 있는데요. 뭘 알겠습니까, 저를? 아버지를 알아? 몰라요. 근데 저는 두 아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걔가 태어나는 첫날부터 봤거든요. 아무리 잘라도 못하겠습니까? 저는 앉으나 서나 길을 갈 때나 뭘 볼 때나 좋은 게 있으면 애들 생각이 나요.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원래 안 그랬거든요. 애들이 없을 때는 저도 안 그랬습니다. 저도 저 챙길 줄 알고요. 저도 저 좋은 거 먹을 줄 알아요. 근데 내가 다 먹어버리면 애들 못 주겠더라고요. 그래서 애들 생각을 해요. 그냥 나요. 그냥 애들 생각이. 뭘 해줄 게 없나? 이거 좋아할래나? 제가 이 나이인데 이 나이 때 이게 맞을까? 저럴까? 애들이 뭘 알겠습니까? 저같이 이렇게 변변치 않은 한 아버지도 애들을 생각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우리를 생각하시겠어요? 어떻게 하면 은혜를 줄까? 어떻게 하면 잘 키울까? 어떻게 하면 오죽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힘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것 이외는 없어요. 그게 전부입니다. 어떻게 나를 사랑하게 되셨는가가 성경에 써 있는 거죠. 왜 나를 사랑하게 되셨는가가 써 있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다양할지라도 주님의 응답은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신앙을 가지면 초반에 기도를 이빠이가 나올 뻔했습니다. 초반에 기도를 세게 해놔라. 왜? 초반에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듣는다는 거예요. 이건 도대체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 주위에 있는 어떤 권사님들이 막 그렇게 가르쳐갖고 저 처음에 믿을 때요. 그래서 너 믿은 것 같으니까 앉아봐. 그래서 구체적으로 쓰라는 거야. A4용지에다가 써라. 써갖고 네가 앞으로 되고 싶은 거 뭐 이런 무슨 뭐라 그래 와이프상 무슨 이런 거 다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썼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믿으면 착해지는 거 아시죠? 그냥 옆에서 하라면 다 하나님 막 목소리인 줄 알고 다 그걸 해요. 그래서 다 쓰고 해서 막 했는데 언제부턴가 처음에는 좀 효과가 있었어요. 효과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언제부턴가는 그냥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렇게 기도의 응답이 안 되나 A4용지를 보고 또 봐도 안 돼요. 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안 됐어요. 저는 안 되고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셨다기보다는 제가 그렇게 느꼈습니다. 어떻게 느꼈냐면 주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내 사정을 아는구나 주님이. 내가 너를 이해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주께서 나를 알고 계시다. 이건 사실 늘 알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가슴통에 울리니까 이건 세상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잠깐 정신이 나간 건지 온전한 정신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세상이 다르게 보여요. 어떻게 다르게 보이느냐. 주님의 그 음성이 내 가슴에 들리고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이 세상을 좋아하시는구나. 이 세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느껴져요, 그게.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라는 것이 막 느껴져요. 그때 잠깐 그렇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세상을 보다가 집에 가봐요. 고마워. 고마워. 내가 지긋지긋해서 나갔는데 고마워요. 아휴, 고생 많다. 같이 지내는 사람이 고맙고 미안해요. 내가 너무 괄시했나? 잠깐이요, 잠깐. 응? 다시 제정신 옵니다. 잠깐 그렇다고요. 나랑 같이 지내는 사람들에게 속상해요. 내가 이렇게 해줄 수밖에 없어서 미안해. 아, 이런 마음이 있는데 무슨 뭘 하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있는데. 착해진다니까요. 주님의 음성 듣고 응답받았는데 못 돼! 응답을 못 받은 거예요. 착해져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분이 선하셔서. 우리의 본성은 악한데 그걸 거스려. 잠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핵심은 이겁니다. 주님의 그 능력, 은혜, 사랑, 그분의 어떤 위로를 경험하니까 뭘 경험하게 되느냐.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한 내 인생에 대해서 감사하게 돼요. 별 다른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런 일 저런 일 너무도 많았는데 지금도 그런 일이 여전히 있어요. 여전히 있고 말 못할 게 다 있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을 다 못해. 감사까지 하고 뭐 눈물이 나오려고 그래서 이빨을 꽉 물어야 돼요. 은혜가 은혜에 이르게 하고 그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또 누리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서 지속적으로 선순환되어 하나님께로 점점 더 끌고 가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있는 사람은 더 받아 넘치게 되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은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주께로 자꾸 인도해 가는 것이죠. 내 상황은 점점 안 좋아요. 근데 주님은 날로 가까워요. 내 겉사람은 자꾸 후패해요. 근데 내 마음은 날로 새로워요. 이걸 누가 막습니까? 그런데 그게 비교적 짧다는 거죠. 그런 상태가. 그러므로 다시 아유 또 사네 죽네 잘났네 몰랐네 하면서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죠. 또 돌아가는데 그렇게 되지만 어쨌든 뭘 알게 됩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와 있긴 하구나. 그런 걸 아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무슨 말씀이죠? 이제 누구나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는 건 누구나에게 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 시대에 태어난 것, 정말 어떻게 보면 행운이죠. 그런 은혜의 시간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럼 그 시간 누려야죠. 근데 1번 기도 제목이 이겁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알고 싶어요. 전 그래서 신학교 갔거든요, 사실은. 신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는지 모르고 갔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개혁신학을 배우게 돼가지고 제가 경험하고 체험한 것들을 다 개혁신학적으로 보게 되니까 그 어떤 그야말로 어떤 시선을 주는 거거든요. 그 신학이라는 게. 막 중구난방이니까. 근데 그걸 보면서, 아, 너무 진짜 은혜가 깊어졌다 그럴까요? 체험이 어떤 진정한 체험이 됐다 그럴까? 하여튼 즐거움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이 알고 많이 공부하고 하시는 건 너무나 훌륭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는 1번 기도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싶습니다. 그게 그런데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면 응답이 빠르다면서요.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는 게 이거죠. 하나님 알고 싶다는데 최고의 기도 제목이고 이건 응답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는 것처럼 성령님도 기도 제목이 있으시대요. 우리도 기도 제목 많잖아요. 성령님도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 우리의 기도 제목은 뭡니까? 저는 기도 제목 많습니다. 근데 기도 제목 뭐냐면 주님 제 배에 물이 찼습니다.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오늘 본문이잖아요. 주님 물이 찼습니다. 주님 주무시세요? 주님 어떻게 좀 해보세요? 주님 급합니다. 이것이 기도 제목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입니다.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주님 제 배에 물이 찼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혹시 집 경매 해보셨나요? 집 경매? 집 경매. 그게 뭔지 아시나요? 예, 네, 그게 이제 경매로 물건이 금매로 나오면 막 70% 때려가지고 나오면 그걸 빨리 사가지고 그게 반등할 때 그걸 빨리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익을 가지려고. 참 즐거운 경험이겠죠. 근데 경매를 당해보셨나요? 뭔지 아시죠? 경매를 당해본다는 게. 그야말로 그 유명한 빨간 딱지 있잖아요. 그게 오더라고, 그게. 경매를 당해보면, 아, 이게 드라마인가 싶습니다. 드라마인가. 인생은 누가 파도가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오르면 내릴 때가 있고 좌우로 흔들릴 때가 있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저가 아마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던 것 같아요. 얼마 뭐 살진 않았지만 어쨌든 지금까지의 제 인생의 내리막길이었다. 제가 중국에 갈 때만 해도 꿈과 희망에 찬 청년이었습니다. 꿈과 희망에 찬 청년. 왜냐하면 뭐 어려운 게 없거든요. 가가지고 중국 대학교 나와가지고 니슈 워시 하면서 졸업한 다음에 미국 유학 가서 거기서 학위 몇 개 따서 와갖고 아버지 뭐 회사 물려받거나 아니면 뭐 가게를 하거나 아니면 뭐 공부를 더 하거나 뭐 장사를 하거나 뭐 그냥 하면 되잖아요. 희망찬 청년이죠. 그런데 인생이 탄력받아서 쫙 올라갈 때는 계속 올라갈 것 같은데 그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한번 고점 찍고 떨어지면 밑바닥을 모르고 떨어지는데 야 이거는 여기가 바닥인가 하면 지하실 문이 열립니다. 야 여기가 진짜 바닥인가? 그러면 또 지하 2층이 있더라고요. 다 털리고 지하실 바닥 가장 어두운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새어 나오는 신음소리밖에 없을 때 그게 이제 기도겠죠. 기도밖에 남는 것이 없을 그때에 한 기도가 뭡니까? 주님 배에 물이 찼습니다. 물이 찼습니다. 주님 뭐 하세요? 중국의 삼국으로 돌아오고 나니까 경매로 집도 없지 돈도 없지 능력도 없지 희망도 없지 그때는 중국을 인정도 안 할 때예요. 미개한 나라로 생각했던 우리나라가 그랬던 때이기 때문에 뭐 학력도 그때 중국 대학교 다니고 있었거든요. 학력도 인정을 안 해줘서 고졸로 되더라고요. 취직할 때도 없지 뭐 그냥 한심합니다. 가진 것은 뭐냐 26세 나이와 건강한 체력 그것이 나의 전부였습니다. 근데 어떤 권사님 그러더라고요. 그건 다 있었구만 그러면. 그냥 건강이 최고래요. 어떤 권사님은. 근데 제가 그때는 그 생각을 못했어요. 26살 때 가진 게 체력밖에 없으니까 한심해 보이더라고요. 이게 축복으로 느껴지질 않고. 그렇게 한심한 내 자신을 보며 아, 나 여지껏 뭘 했지. 열심히 산 것 같기도 한데 참 그러지 못했나 보다. 한숨만 한 6개월 쉬고 눈물만 한 3개월 흘리고 속만 엄청 상하고 왜냐면 아이 뭐 이거 폭풍 이력서 쓰잖아요. 아니 근데 무슨 그 현장직도 안 해줘. 현장직에서도 오지 말래요. 안 울게 생겼습니까? 그래서 너무 어려울 때 하나님 뭐 하세요? 제 배에 물이 찼습니다. 그때 이제 나중에 그때 몰랐죠.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 한숨이 그 눈물이 기도였더라고요. 전심인 전심의 기도. 그러므로 기도는 말로 하는 것이지만 인생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이 사실을 알았더라고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던 이 주님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의 요동치는 마음도 잠잠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배에 물이 차고 넘치는 것은 제자들이 두려워했었던 거예요. 누구나 두렵습니다. 전 지금도 두려워요. 우리 애들이 어떻게 될까봐. 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봐. 지금 이 상태로 쭉 가다가는 안 되거든요. 지금도 두려워요. 주님 제 배에 물이 또 차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처럼 제자들도 배에 물이 차는 것이 두려웠고 바다가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그분과 사귐이 있은 다음부터는 바람을 두려워했던 그들이 주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다를 두려워하는 것은 공포죠. 근데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분을 향한 존경과 즐거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동력은 무엇입니까? 나로 주님을 신앙하게 하는 그 동력은 어디에서 옵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개인적인 관계에서 오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은 전혀 손해가 없습니다. 유익만이 있죠. 나의 속 깊은 이야기를 다 할 수 없을 때 그 마음을 알아주시는 분이 누군가요? 하나님밖에 없죠. 내가 오해받고 어떻게 오해를 풀 만한 방법이 없고 내 마음을 둘 곳이 없어서 우왕좌왕할 때 하나님밖에는 내 마음을 정박할 곳이 없는 것입니다. 그토록 원하지 않았던 죄를 내가 지고 나 뜨거워 실수하며 내가 얼굴이 뜨끈해서 도저히 다 숨고 싶을 때 그때도 숨을 만한 곳이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8절에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 나를 아시는구나. 나를 이해하시는구나. 나를 용납하는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내가 거기로 끌려가고 있구나. 이처럼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이해하고 알아가는 것은 우리가 가진 절대적인 행복입니다. 개인적으로 주님의 능력 경험하시면 우리가 주님과 진솔한 관계 되잖아요. 그럼 우리의 공동체가 진솔해집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되면 우리 서로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은밀하게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제 남겨져 있는 평생에 주님의 이와 같은 능력을 경험하시면서 이제 남겨진 인생을 끝까지 완주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